푸른 밤 종현입니다. 꽃잎을 한 장, 두 장 떼면서 마지막 꽃잎이 그렇다에 해당하는지 아니다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꽃점. 혹시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이 꽃점은요,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마가렛이란 소녀가 곽꽃을 가지고 사랑한다 아니다 점을 치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하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지만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을 때 가끔 우린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죠. 만약 여러분의 손 위에 곽꽃 하나 있다면 어떤 걸 점쳐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일단 3월 운을 좀 점쳐보고 싶네요. 빨리 지나간 2월이 아쉬워서 또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을 기대해보면서요. 2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어떤 것이 됐든 모두가 원하는 답이 나왔으면 해요. 2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8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패신저의 Let Her Go였습니다. 목소리 매력적이죠? 푸른밤에서 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곡인데, 와,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비음 가득한 목소리? 가수 땐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특색 있는 목소리들이. 자, 2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정신없었죠? 그 며칠 짧다고. 한 어떻게 보면 이틀 정도인 거잖아요. 다른 달보다 이틀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은지. 또 1월이 바쁘게 시작이 되고 이것저것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연도 복 많을 거예요.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지나가다가 2월이 돼서는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는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사그라드니까 더 빨리 지나간다라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틀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2월 달에도 시작 못한 것들 3월에는 좀 시작합시다. 자,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주제, 다양한 의미에서 새 앨범이 기다려지는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골라왔어요. 어떤 가수들일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 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에 이런 문장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한 까닭은 내 나이 사랑을 한없이 잇닫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은요, 나만 준다면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새 앨범으로 만나고 싶은 가수들 노래로 채워보겠습니다.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의 주제 새 앨범으로 만나고 싶은 가수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앨범이 나온 지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듣고 싶은 가수, 그리고 이젠 만나볼 수 없어서 아쉬운 가수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행보가 또 기대가 되는 가수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자, 일단 첫 곡은 뭔가 우리 느낌 좋게 가볼까요? 투팍의 노래 갖고 왔어요. 아, 투팍은 사실 이제는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다시, 예전에 녹음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종종 그의 목소리로 새로 녹음을 해서 나올 수는 없죠. 투팍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건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 뭐 비기와의 아티스트, 그 힙합 아티스트 비기라는 아티스트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 동부와 서부의 뭐 힙합 전쟁의 피해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그 비기와의 전쟁을 시작이라고 할까요? 뭐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냈던 음악들로 한 곡 골라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욕이 너무 많아서 우리 푸른밤에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노래 제목은 알려드릴게요. Hit 'em Up 이라는 노래 나오고 그 다음에 투팍이 총을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비기가 Who Should Ya 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정말로 총격이 있을 정도로 치열했던 힙합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투팍의 노래입니다. Changes라는 노래 가져왔는데, 이 곡은 사실 그렇게 공격적인 사운드나 그런 힙합의 성향보다는 좀 더 팝적이고 듣기 편한 곡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하실 겁니다. 들어볼까요? 투팍의 Changes. 투팍의 Changes 듣고 오셨습니다. 자, 새 앨범으로 만나고 싶은 가수로 함께하고 있어요. 종현의 프리스타일입니다. 자, 다음 곡 두 곡 이어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곡 사실 이분의 노래 가장 듣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가족분들도. 신해철 씨의 곡입니다. 그대에게 가져왔어요. 이 곡으로 MBC 대학가요제에서 또 대상을 받으셨죠. 무한궤도란 팀으로 참가를 하셨었고, 오늘 들려드릴 버전도 무한궤도의 버전인데, 이 곡이 사실 신해철 씨가, 그것도 참 멋있지 않아요? 이 곡으로 대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곡으로 이 대학가요제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쓴 곡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뭐 세상의 전체적인 뭐 틀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또 그걸 음악으로 표현해낼 줄도 아는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명곡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대에게라는 곡을 좋아해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후에도 혹시나 신해철 씨가 작업해놓은 곡들이 있으면 발매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앨범으로 만나 뵙기 힘든 분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김예림의 컬러링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예림 씨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김예림 씨 앨범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 피처링이나 뭐 듀엣이나 이런 곡으로는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시는데 본인의 앨범으로는 안 나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너무 시장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1년만 앨범이 안 나와도 너무 궁금하고, 더군다나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다 보니까 더더욱이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좀 빨리 나와주세요, 김예림 씨. 이 곡은 또 검정치마의 조희희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검정치마는 그 원맨 밴드죠. 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솔로 버전으로 들을게요. 신해철의 그대에게, 그리고 컬러링 김예림의 노래입니다. 신해철의 그대에게, 그리고 김예림의 컬러링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새 앨범으로 만나고 싶은 가수를 주제로 종현의 프리스타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용한 연주곡 하나 들을까 해요. 저 연주곡도 듣는 남자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MBC의 가족이죠. 이루마 씨의 곡입니다. Maybe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2001년도에 발표된 2집이죠. First Love 수록곡입니다. 이 앨범에 아마 그 Kiss the Rain도 아마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Maybe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Kiss the Rain도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Maybe가 더 좋았어요. 그 뭔가 예전에 많이 막 어렸을 때 홈페이지 혼자 꾸미고 막 그럴 때도 중간중간 끼워 넣으면서 감성 잡았던 그런 곡이거든요. 이루마 씨의 연주는 정말 대단하죠. 뭔가 요즘에는 작곡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본인의 개인 앨범으로 한번 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볼까요? Maybe 이루마의 노래입니다. 조은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새 앨범으로 만나보고 싶은 가수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노래는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제가? 이 곡은요, 상당히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미에서 수상도 했던 곡이에요. 무슨 노래일까요? 리앱입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모두들 좋아하시죠? 영국 출신의 R&B, 소울, 재즈, 싱어송라이터인데 좀 젊은 나이에 27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앨범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장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소울, R&B, 싱어송라이터들, 가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여성 가수입니다. 라헵은요, 알코올, 뭐 약물 이런 것들의 중독자가 찾아가는 재활원이나 시설을 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A9은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그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곡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라온 노래 엑소의 12월의 기적입니다. 엑소는 정말 초대형 신인이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근데 2013년도에 으르렁으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에 나오는 엑소 앨범이 참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콘서트도 준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콘서트 예매율이 엄청 정말 역대적인 뭐 서버 접속률을 자랑을 해서 막 뭐 서버 날라가서 예매했던 거 다 취소돼가지고 다시 예매 시작하고 추가 공연 막 두 번 더 하고 막 총 지금 일주일 거의 내내 할걸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7일 중에 한 이틀 정도만 쉬고 이틀 3일만 쉬고 공연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만석 이상의 규모에서 일주일 동안 5회 연속한다라는 게 큰 공연장, 뭐 3만 명, 4만 명 들어오는 공연장에서 1, 2회 하는 것과 1만 명 들어오는 공연장에서 5회 하는 것, 이것도 피로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수들에게도. 그런 걸 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나올 앨범, 그리고 이런 뭐 엄청난 예매율을 보였던 팬들의 열정도 재밌고 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팀입니다, 이번 앨범이요.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그리고 엑소의 12월의 기적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I said no, no, no. Yes, I've been black, but when I come back, no, no, no. I ain't got the time, and if my daddy thinks I'm fine,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그리고 엑소의 12월의 기적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엑소의 노래는 발라드예요, 여러분. 으르렁이라든지 뭐 그런 곡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댄스곡이 아니네 하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팀에도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그 백현이라는 친구, 디오라는 친구, 첸이라는 친구 이 셋이 좀 이 곡에선 주축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 명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백현이라는 친구와 디오라는 친구는 제가 연습생 때 같이 레슨도 하고 하면서 함께 연습하고 보컬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었던 후배들이어서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노래 잘하는 거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엑소라는 팀 자체가 아이돌이고 그리고 댄스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발라드나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노래가 많다라는 것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세요. 새 앨범으로 만나보고 싶은 가수 제가 그 주제로 곡들을 골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감성이 젖어볼까요? 롤러코스터의 내게로 와 골라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롤러코스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좀 나이가 든 후에도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즐겨 듣는 그런 앨범인데 2006년까지 활동을 하셨죠. 다섯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새 앨범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조원선 씨의 목소리, 이상순 씨의 기타, 진우 씨의 베이스 정말 멋진 조합이었는데 한 번 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발표한 1집의 타이틀곡이죠. 내게로 와. 사실 진우 씨랑은 그 친분이 좀 있어요. 진우 씨는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작곡가로도 또 히치하이커라는 작곡가로도 크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더 정이 가는 그런 노래네요. 내게로 와 롤러코스터의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새 앨범으로 만나고 싶은 가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어요. 샤이니 노래입니다. 이번 연도에 활동 좀 하려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분들. 잠꼬대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이 곡은 허니듀오, 에코브릿지, 정엽 두 분이 함께 작곡, 작사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푸른밤과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저는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꿈속에 네가 내게 다가와 속삭인 그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볼까요? 이다솔님, 남들보다 늦었고 못하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날이 있잖아요. 전 오늘이 그렇네요. 왠지 허전하고 쓸쓸해요. 그래도 툭툭 털어내고 다시 나답게 나처럼 열심히 달려갈래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봄 그리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아 왜 이렇게 나 뒤처졌지?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날도 있는 거고 뭐 어느 날은 야 나 오늘 진짜 잘했다. 진짜 오늘 누구보다 뛰어났어.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툭툭 털어내시고 이다솔님은 스스로를 좀 씩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모습 그대로 씩씩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그런 편이고 요즘에 뭐 TV에서 드라마 보면 막 다중인격 뭐 주인공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인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좀 저런 모습에 공감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적인 성격의 변화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 모두 여러 가지 성격과 표정과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드라마도 인기를 끄는 건 아닐까 합니다. 2567님 기적은 만드는 걸까요? 찾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기적 한 번도 없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 2567님은 지금 사랑을 기적에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60억 인구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 중에 그 사람 그 사람도 날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고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고 뭐 기다리면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뭔가 모르겠어. 나도 자신이 없어. 내가 이루지 못해서 올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 인디언 그런 기우제 있잖아요. 인디언 기우제는 성공률이 100%래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도 100% 성공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랑이 올 때까지 사랑을 찾아봅시다. 노래 듣겠습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을게요.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김숙현님 작년 이맘때 제 생일 4년에 한 번 있어서 앞으로 2년 남았지만 축하해주세요 라고 졸랐던 2월 29일생 여자입니다. 잔인한 4월이라는 어느 유명한 시의 한 구절처럼 제겐 2월이 그래요. 이상하게 1년 중 제일 힘들고 2월 말이 다가올수록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깨닫고 보니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작년엔 푸른밤이 챙겨주신 덕분에 별일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은 2월 무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2월 29일이 생일이신 분들 내년에 4배로 좋은 날이길 바래요 하셨습니다. 윤달이시군요 생일이. 윤달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마지막 주 주말을 챙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생일 뭐 날짜만 없는 거지 사실. 뭐 생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생일 축하드리고요. 윤달이신 분들 제 친구 중에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되게 신기하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생명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윤달에도 생일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학창시절에는 뭐 좀 안 좋으려나 뭐 그러려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날짜도 중요하지만 사실 누가 또 축하해주고 언제 또 챙기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숙현님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 2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2월 28일. 뭐 2월 끝쯤에 가면은 안 좋은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연도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나갔을 거라 믿습니다. 다 지나갔으니까 혹시나 안 좋으셨더라도 그냥 툭툭 털어내시고 3월 맞이하시고요. 좋은 일이 계속됐다라면 3월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2327님, 친구한테 청첩장을 받았어요. 저한테 제일 처음 주는 거라는데 기쁜 초대를 가장 처음 받는다는 것. 그리고 고1 때 교복을 입고 만난 친구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네요. 수연아 정말 축하하고 사랑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친구분이 결혼하시는군요. 그 청첩장 받으면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 가지 못하더라도 사실 청첩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너한테는 꼭 청첩장 전해주고 싶었어 라면서 이렇게 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보면 요즘엔 참 이쁘게들 나오더라고요. 막 무슨 뭐 카드 섹션처럼 막 만들어서 예쁘게 막 뭐 청첩장 안에 막 번호 있고 막 전화기 번호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어떻게 만드죠?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청첩장 많이 보내더라고요. 누르면 막 사진 막 갤러리가 막 펼쳐지고.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2327님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수현님, 친구가 남자 소개를 받으라고 그 남자한테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참나. 톡 프로필 사진 보고 잠수 탄 걸까요? 아이런 하셨습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니까. 혹은 그 남자분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바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바빠요. 연락은 할 수 있죠. 그러면. 근데 톡으로만 막 일주일, 2주일 연락하다가 보고 그런 것보다는 한 3, 4일 정도 톡하다가 주말에는 보고 그래줘야 또 관계가 좀 수월하게 발전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대방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뭐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날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날짜가 한 3, 4일 전에 연락을 처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안 온다면 친구에게 한 소리 하십시오. 야 무슨 뭐 한 거야 너 지금 나 창피하게. 장은정님, 제이슨 브라즈 Absolutely Gel. 우와 무슨 그거 저는 지금 음악 그건 줄 알았어요. 음악 그 빛 그 앱 보면 제목 있고 가수 이름 있고 딱 그렇게만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리고 제이슨 브라즈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Absolutely Zero는 혹시나 못 찾을까 봐 스펠링도 대문자까지 맞춰서 괄호 쳐서 친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꼭 틀어드릴게요. 3626님, 쫑디 몸이 안 좋아서 울산 할머니 댁에 못 가고 집에 누워서 푸른밤 듣고 있네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얼른 아십시오.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요즘 따라 이제 또 환절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환절기죠.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또 미세먼지다 황사다 너무 공기 안 좋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건강에 좀 유의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도 아프지 마십시오. 노래 들어볼까요? 제이슨 브라즈의 Absolutely Zero 그리고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두 곡 듣겠습니다. 끝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제이슨 라즈의 Absolutely Zero 그리고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세인님,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러 드리느라 오랜만에 푸른 밤을 찾게 됐네요. 엄마 일이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새삼 엄마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장녀로서 엄마의 고단함을 일찍 알아채지 못해 죄송하고 이제부터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딸이 되고자 결심하는 밤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부모님 일 도와드리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일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무에서 그 봉사활동 이제 해야 됐거든요. 뭐 그 학생들 위주로. 근데 그때 저는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봉사활동 점수는 이미 다 채운 상태였는데 방학 때. 근데 모자라서 제가 소환됐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숫자가 모자라서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할 사람 모자라서 소환됐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게 또 제가 안 갔으면 어머니가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부족이니까. 그래서 가서 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아니 그게 왠지 그냥 엄마 일이니까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엄마가 지금 여기서 이걸 이 고생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왠지 서럽고 힘들고 그런 기분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뭐 항상 매일매일 도와드릴 순 없겠지만 뭐 특별한 일, 바쁜 일 좀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또 일터에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또 말 한마디 아니면 따뜻한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챙겨드리면서 챙겨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위해 뭘 할 수 있나를. 장유빈님, 제주도에 사는데 오빠가 재수하러 내일 서울로 올라가요. 9개월 동안이지만 집에 없다고 생각하니 슬프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빠분 잘 올라가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제주도 가고 싶네요. 갑자기 유빈님이 보내주셨어. 제주도 가고 싶다고 요즘에 좀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최대의 거리인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행 가자! 어디? 그래 멀리 가자 멀리. 어디? 뭐 유럽? 일본? 아니면 뭐 중국? 뭐 어디? 남미? 아니 제주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한번 또. 129님. 엄마랑 싸우고 잠 못 이루고 있네요.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신청곡은 다비치의 행복해서 미안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싸우면 가족과 싸우면 잠 잘 못 자죠. 그러니까 당일은 사실 싸울 때 당신은 막 왜 날 이해 못 해주지? 하면서 아 그래도 가족인 당신이라도 내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막 싸운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밤이 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와 이불킥으로 잠을 못 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어머니도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사과하시고 빨리 푸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탁 앞에 앉아서 사과하는 것보다 그때 화해하는 것보단 밤에 화해하고 푹 자고 일어나서 맛있게 아침밥 먹는 게 더 좋죠. 1299님 술 먹고 들어왔는데 흥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의 뱅뱅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흥이 안 떨어졌으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왜 벌써 들어왔어요? 더 놀다 들어왔어야지. 혼자라도 어딜 갔어야지. 혼자라도 뱅뱅이 나올 만한 곳으로 가서 함께 흔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제시제이 노래 너무 잘하고 아리아나 그란데 너무 귀엽고 니키 미나즈 너무 파워풀하고 섹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7167님, 대학교를 다시 가겠다고 부모님 몰래 원서를 썼어요. 합격을 했고 입학금까지 혼자 몰래 해결을 했죠. 오늘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많이 서운해하시네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죄송하고 죄송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도 욕심 부린 것도 속인 것도 혼자 해결하려 했던 것도 그냥 다 죄송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되게 멋있는데요. 합격하고 또 혼자 입학금까지 다 마련을 해서 지금 다니게 되신 거잖아요. 그동안에 또 본인의 마음고생과 여러 가지 고생들이 또 있을 텐데 부모님께 늦게 말씀드린 것도 물론 부모님도 서운해하실 일이지만 일단 축하받을 일인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본인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신 거니까 다음 스텝으로 차근차근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다비치의 행복해서 미안해. 그리고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의 뱅뱅 두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행복해서 미안해, 그리고 제시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가 함께한 뱅뱅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이재은님, 몇 번의 뻔한 만남으로 지쳐있던 제 앞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까요? 쫑디, 로맨틱 어프로치의 뻔한 얘기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재은님의 뭔가 이 사람은 다르다. 아, 나 이거 느껴보고 싶다. 이 사람은 다르다. 무슨 기분이에요? 사람은 다 다르지 않나? 뭔가 뻔한 만남에 지치고 막 사람은 다 똑같아 이런 걸 느끼고 있을 때 뭔가 다른 감정을 주게 한 사람이었겠죠? 그분도 이재은님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길 바라면서 좋은 소식 전해주십시오. 근데 몇 달 뒤. 그도 똑같았어요. 저 지금 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구조 자체가 지금 안 좋게만 지금 상상이 그쪽으로만 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1305님. 지금 푸른밤을 들으면서 오늘 뭐 했지? 하고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스마트폰에 다 뺏긴 기분이에요. 잉여 생활의 정석을 몸소 실천한 오늘. 쫑디는 저와 다르게 생산적인 일을 했겠죠? 긱스의 Wash Away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럽네요. 쫑디는 저와 다르게 생산적인 일을 했겠죠? 저도 뭐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것. 오늘 뭐 했지 나? 오늘 집에서 그냥 멍하니 누워서요. 그냥 TV 보다가 엄마랑 이사 문제 때문에 얘기 좀 나누다가 뭐 없었어요. 그냥 생산적인 거안 했어요, 저도. 근데 항상 제가 푸른밤에서 이야기잖아요, 가족분들. 그 본인을 위해서 조금 이런 잉여로운 시간, 여유로운 시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보내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휴식이 될수 있고요. 그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얻은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사실. 뉴스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막 보고 검색하고 그냥 위키백과 검색하고 막 그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움이 돼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잉여로웠어, 생산적이지 못했어, 이런 생각. 0871님,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누워있어요. 노을의 목소리 틀어주세요. 여친 목소리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으신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이 노래, 목소리라는 노래는 이별 이야기거든요. 사실 뭐 목소리 듣고 싶다고 막 하는 노래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냥 뭐 커플 사연 막 이런 연인 사연 막 보면 그냥 감정이 없어. 아 그렇구나. 딴 세상 이야기구나. 자 노래 듣겠습니다. 로맨틱 어프로치의 뻔한 얘기 그리고 노을의 목소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싶어서 가만히 너를 했어. 로맨틱 어프로치의 뻔한 얘기 그리고 노을의 목소리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박민철님이 신청하셨어요. 보이존의 Love Will Save the Day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곡 들어보죠. 오늘 방백 잊어버리렴. 이제 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 따윈 없는걸 지워버려야 해. 처음 시작부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몸짓도 그 표정도 그 웃음도 그 자그마한 움직임들 아이 같던 그 마음을 그 눈빛을 그 믿음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우렴. 미워해보렴. 사실 그것밖에는 어떤 이해심도 이젠 부질없어. 이기적이잖아.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 이런 이별 따윈 얘기한 적 없잖아. 그 몸짓도 그 표정도 그 웃음도 그 자그마한 움직임들 아이 같던 그 마음을 그 눈빛을 그 믿음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우렴. 다시는 널 볼 수 없겠지. 다시는 널 볼 수 없겠지. 보드카 레인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의 가사였습니다. 꼭 연인관계가 아니더라도요. 내 주변이나 사회에 미워 죽겠는 사람이 한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많은 위로의 책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뭐 아니면 잊어버리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지만요. 구애인이든 아니면 좀 상관없는 주위 사람이든 그게 어디 쉽나요? 내 잘못으로 관계가 틀어진 거라면 사실 미워 죽겠다는 느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요. 그냥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자책 같은 것은 이제 하지 맙시다. 그냥 미워 죽겠는 사람은 그냥 진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남들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들에게 왜 미움을 사는지 잘 모르죠. 이기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해 같은 건 접고 그냥 그런 인간이겠거니 나랑 더 이상 엮이지 않기만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끝곡 보드카 레인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